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 말씀을 좀 짧게 줄이고 우리 순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좀 대화 시간을 더 나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직업정치인입니다. 제가 직업정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걱정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야지 무슨 직업정치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제가 직업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그 느낌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라 살림을 살던, 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던, 우리 모두나가 다 소중한 이웃을 향한 직업이다. 저는 현실의 정치가 나란 일하는 높은 분들, 숭고한 분들의 직업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보통 시민들의 직업으로 저는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6살에 1980년 광주 항쟁을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광주 시민 항쟁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의 그 시민 학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에 선도되었던 야당의 지도자의 김대중의 그 사형 언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죄로 계엄사에 대전에 잡혀갔습니다. 학교를 6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혁명을 하려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총칼로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는 이 역사를 저는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1961년 5.16으로도 모자라서 12.12 쿠데타를 통해서 끊임없이 헌법에 써있는 주권재민, 그 국민이 주권행사를 총칼로 막는 이 독재정치를 저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청년기를 혁명을 하겠노라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어렵사리에 들어가서 연우 학생운동가들처럼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남산 안기부에 한 달 동안 가서 두드려 맞고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청년기에 혁명의 시대에 혁명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의 시대로부터 김대중과 노무현을 만나서 현실 야당의 정당인이 되었고 당직자가 되었고 야당 국회의원의 입법 보좌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거나 사회적으로 많이 출세한 분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예, 현실 정치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직업 윤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치라는 직업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그 직업보다 더 숭고한 것이 되는 것, 더 높은 직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정치라는 이 직업도 평범한 우리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업이 그러하듯이 나의 직업은 타인을 위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누가 돈 내고 사 먹어야 내 직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직업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꼭 정치만 숭고한 것이고 희생적인 것이고 헌신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한 특별한 분들에 의해서 나라 살림을 맡기고 그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저는 그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촛불 광장에 저 시민 정신은 선언했습니다.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직업 정치인 안희정입니다. 정당인으로서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그 기본권을 할애해서 자식을 군대 보내고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운영되어지는 그 국가 살림을 살아가도록 저는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저는 먼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직업 윤리와 제 직업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많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상의 직업 윤리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직업 윤리와 직업 책임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배와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그 세월호 선장도 그에게는 투철한 직업 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입에 들어가지 못할 음식을 만들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모든 지금 현재 우리의 유식업 사장님들의 직업 윤리입니다. 이 직업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 어떠한 직업보다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직종보다도 신뢰와 존중을 받는 직업으로서 정당과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촛불 전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은 우리 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도 현재의 헌법 체계가 조금 더 바뀌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치분권의 헌법으로 가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조총훈 시장님을 중심으로 순천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오늘의 현실에서도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내거리 교통에는 많은 교통체계와 교통관들이, 경찰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수돗물은 여전히 나오며 전기불은 여전히 나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대통령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또 대통령이라는 높은 분이 그 숭고한 뜻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치분권 헌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개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는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여야 간에 이 맨날 싸우는 이 싸움판도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입법, 사법, 행정의 새로운 권력 분전 체제를 만들어야만 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절은 동의하고 반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했을 때 현재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에서 2010년, 14년 두 번에 걸쳐서 현재 도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아다시피 김준표 총재의 땅입니다. 어찌 보면 이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공화당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0년 도지사 되기 전에 44명의 도의회 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은 2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40명의 도의원 중에서 30명, 30대 10입니다. 극단적 여소야대에 저는 도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지방정부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이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선 3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안하는 말로 고깝지 않게 들으려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고 그 표현의 문맥 속에서 저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리 보여도 아무리 골탕 먹으려고 저를 갖다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꾸짖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를 비난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경청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경청하려고 노력해보니 어떤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지사 알았더니 도 닦고 앉아있네. 이러더라고요. 여당, 야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도지사 해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국정감사장에서 하시길래 다 의원님들이 저와 도민들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님이 도지사 하랬더니 도 닦고 있다고 농담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헌법은 사실은 나와 다른 견해, 나를 공격하는 많은 견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견해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이 민주주의 헌법을 결정합니다. 어깃장 놓고 그 말에 대해서 제압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건 민주주의 작동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모든 리더십은 감히 나한테 덤벼. 감히 나한테 덤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니들이 뭐 한다고 그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일방적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우리가 봐온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그 견해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노력하지 않는 이상 헌법을 골백 번 바꾸더라도 이 싸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경로당에 가서 나이 드신 아버님 뻘 되신 어르신들께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생전에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돌아가신 그 아버님과 살아 생전에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아주 대립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잿더리 날라오는 거 말고요. 잿더리 노잿더리 날라오는 그런 대화 말고 실질적으로 아버님의 아버님과 대화를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에 대해서 아버님의 아버님과 대화를 통해서 결론 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이 이제 세대주가 되고 아버님의 아버님이 연로해지시고 거기가 농업지역이니까 농지원부가 이제 아들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역전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힘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했을 뿐이지 그리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내가 명령을 했을 뿐이지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의 빈부귀천의 계급적 체질을 떠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도지사로서 저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의 핵심은 그가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단어를 동원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걸거나 나에게 말을 하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도지사가 맨날 외국 출장이나 다니고 도의회가 열리는데도 외우를 다니고 도지사가 외우 나가서 도의회를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서 있고 의원님들은 여기 서서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왔던 문화로 보면 아니 웬 생트집? 그러나 그 말씀의 본질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의회를 존중해달라는 말씀이시구나. 의회 회기 중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있는 게 좋겠다. 당신이 의회 회기 중에 외국 출장을 나가니까 내가 무시된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저분은 지금 하고 있구나. 오케이, 나 안 나갈게요. 그럼 됩니다. 거기서 제가 도의회 의원님한테 깎아 세워졌다고 제 체면과 품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있거나 악의를 가지고 있거나 한 것은 우리가 젊은 그걸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가 선의를 가지고 그 말을 했든 악의를 가지고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발언의 기본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한 예를 들었듯이 아 그분은 우회 회기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자리 뜨지 말고 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말이 뭐 특별히 틀린 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주면 되는 거죠.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견해와 또 다른 견해를 또 뛰어넘어서 다른 단어와 공격적 태도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민주주의에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자꾸 다수결, 야 그럼 다수결해, 투표해봐. 그래 그럼 내가 투표 더 많아 너보다. 그럼 내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하면 나라 절단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것을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느냐 하는 그 기본 철학과 지도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정의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럼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씨가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청와대가 재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그걸 법으로 무슨 수를 막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산들은 사실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상식으로 운영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즉 경우 없는 사람일세. 사실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일상 시민들의 삶의 대부분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이 삼권분립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는 말로 의원들이 뽑아놓은 원내대표를 하루아침에 파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좋다고 같이 그 친박이 뭐냐 하면서 그걸 쫓아내고 하는 건 그 정치인들이 헌법을 몇 번 바꾸더라도 그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미안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답게 포부로 김대중도 뛰어넘고 노무현도 뛰어넘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젊은 사람 포부이지 사실상은 난감합니다. 김대중의 절반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노무현의 절반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처럼 현해탄이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위협당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남산에서 나름 고생은 했지만 역시 사람의 깨달음은 그 사람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만큼 깨닫게 돼 있습니다. 저 탄소 덩어리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적절히 받으면 그냥 숯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김대중의 리더십을 제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후손으로서는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고 큰소리 치고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김대중 노무현의 그 못다 이룬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분단된 국가에서의 평화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의 인권과 그들의 기본권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 지키고자 했었던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고 더 완성을 높여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경청이라고 하는 것,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게 돼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대화할 생각 없습니다. 주주총회로 치면 내가 51% 주주를 가지고 그냥 경영권 뺏어버리고 말지 그것은 대화할 생각 없습니다. 그게 맨날 싸움인 겁니다. 또한 저는 저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경청하려고 노력했지만 문제가 한참 지나니까 다른 데서 또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느냐면 우리 당 소속의 10명의 의원님들이 저한테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사가 너무 코너로 몰릴까봐 자기 딴에는 열심히 방어도 하고 옹호도 하고 어무도 해주는데 도지사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전화통화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 열 분을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의원님들과 가장 가까운 동지입니다. 나는 의원님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도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도의회의 의원들입니다. 도의회 멤버로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발언하십시오. 그 발언이,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잘못했으면 비판하시고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랄지라도 도지사가 이끄는 도행정이 잘못했으면 비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를 위해서 누군가와 언쟁을 하고 싸웠다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고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 나누는 그 순간에 당신은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도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정 개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합니까 당신께. 당신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바라는 것인데, 그걸 나를 옹호해줬다고, 나를 막아줬다고 내가 전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도의회 의원님으로서 의회의 권위와 직접 선출된 도민의 대표기관인 그 의회의 권위를 의원님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서운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로서 도정을 끌지만 40명의 직접 선출된 도민의 대표기관과 함께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천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6년 반 동안 이끌었었던 이 지방정부의 모델이 왜 청와대와 국회에서 적용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미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은 이 패싸움과 민주주의 리더십이 가져야 될 기본의 토대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의 필요성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좀 더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 형태와 국가 운영 형태를 갖자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촛불 전국의 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므로 이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단편적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도전의 변은 딱 하나입니다. 1948년 이래로 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과 국가지도력과 국가운영 철학인 박정희 시대를 영원히 과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TK의 영남 패권주의 지역정치입니다. 1971년 김대중의 40대 기소론과 장충단공원에서의 그 유협적인 연설 이후로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역으로 분열시켜버렸습니다. 철저히 호남을 고립시켰고 호남의 한이라는 우리의 그 아픈 현대사를 만들었습니다. 호남 출신이면 어디 이력서 한 장도 못 내보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호남의 한을 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섰고 민주화운동 성지라는 5.18 광주 시민항쟁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초로 김대중을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숙제시민 여러분, 이 호남의 정신과 자부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호남의 지도자분들이 오늘의 호남의 정치와 호남의 정치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남의 정신은 김대중과 노무현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 따로 노무현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 정계개편론이라거나 반기문 씨를 영입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비박과 연합을 해서 뭔가 당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1990년 양김 체제로부터 김대중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 3당 야합은 철저히 김대중과 민주당을 호남에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김대중 밉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야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일부 호남 정치인들이 문재인 밉다고 문재인 빼고 또 다른 정계개편을 하는 것은 1990년 그 3당 야합의 역사를 재답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요. 김대중 노무현의 그 통합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순천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잇는 이 민주당의 적자이고 장자라는 자부심, 저 안희정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저는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갔고 사면복권 안 시켜줘도 그냥 참았고 전과자라고 공천을 안 줘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선배들이 공천 한번 못 받으면 탈당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그 많은 무원칙한 정치 행위를 보면서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를 확립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70년대 우리 고모님들, 70년대까지 야당 정치인들에게, 특히 정당 정치인들에게 사쿠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 생명 끝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당 저당 철새 정치인들이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무원칙한 그 철새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올여름에 선풍기 사서 내년 여름에 다시 쓰려고 해보니 그 선풍기 회사가 AS도 안 해주고 회사 간판 바꿔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떠한 상품이 소비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판매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책은 지속적으로 AS 되어야 되고 책임져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5년 되면 집에 가실 뿐입니다. 이 정당을 통해서 국가 운영의 정책은 지켜줘야 하고 그 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당이 대통령 한번 해보시겠다는 분들에 따라서 대선마다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졌다 피고 졌다 피면 여기에 무슨 책임 정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습니까? 1948년 이래 헌법을 제정한 이래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의 계보도를 도표로 그리면 A4용지로 8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당에 충성해왔고 정당인으로서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제가 최고위원회에 도전할 때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두 분 사진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 당사 현관에 걸겠노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당원도 아니었고 전당대회 추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가장 오래된 민주당 당원이다. 이것이 저의 자부심이고 이 자부심과 이 역사를 근거로 저는 이 위기에 서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역사가 분열의 위기에 서 있는 이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이 분열은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향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 분열은 이러다가 정권교체 실패하는 거 아닐까라는 많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순천의 우리 선배님들, 순천 시민 여러분, 이 역사를 분열이 아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정통성으로,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오래된 민주당 당원, 저 안희정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출발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더 몇 분들 말씀을 좀 듣고 이야기를 잠깐 더 나누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젊은 분들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우리 저 선배님들 저한테 좀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천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을 때 지금 제 대회가 보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2002년 대선 캠프의 정부 팀장을 맡으셨을 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만 대선 자금 문제로 법정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네. 그때 최후 결론에서 성공한 권력에 응용한 법을 내려달라. 그리고 이 땅의 정의가 선의에 닥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나뵙고 반갑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자입니다. 이제 안희정의 함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더 과격하고 정말 혁명가다운 그런 문장을 여러 번 찾았으나 그냥 서술을 하는 모든 게 참고 또 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나온 100년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 500년도 교육에 힘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이제는 옛날에 손을 팔았다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재벌의 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혁명과 함께 봤을 때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방향이며 그에 대한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무상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 재벌의 혁명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교육의 힘을 보태야 되는가 그런 소견이 듣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벌 혁명이요. 재벌. 선생님, 재벌. 재벌 혁명이요. 예. 그 우선은 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과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이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민간 보육 시설들은 공립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처우와 대우를 확고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그 대우를 그렇게 해주고 애 잘 보라고 CCTV 다는 거에 넌 저는 너무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만 아이 보는 것이 보통 내 새끼 보는 것도 보통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좀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과정과 6세의 유치원과정과 그리고 초중고의 이 교육과정에 우선적인 교육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중고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줘야 합니다. 지금 35명, 38명 되는 학급당 정원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신분의 안정과 처우의 개선 마음 같아서는요 보육교사님들한테 제일 대우 잘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유아기를 보내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혁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감성이 한 인간의 크리에이티브로 가장 높이 올린다라고 하는 많은 교육학자들의 보고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 인생으로 체험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어렵던 시절에 어머님 허벅지 메고 낮잠을 자다가 슬쩍슬쩍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입니다. 그 팥죽으로 치면 팥죽 굳기 전에 무기로 치면 무기 굳기 전에 그 원초적인 덩어리가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정입니다. 이 보육과정을 경력단절의 고통에 애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쫓기는 그 엄마들에게 그래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품고 모성본능으로 애는 잘 봐야 되겠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한숨을 쉬는 엄마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겨놓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육아기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육 과정과 의무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집중적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육 자체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교사가 되고자 마음에 충만한 많은 현장의 교육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율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633, 12년을 10년을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집어넣고 2년을 직업교육을 하자는 것이 531 교육개혁안 이래로 8차 교육개혁과정의 핵심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체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는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 헌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그런 시도와 도전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한테 지금 대학교 R&D 지원 자금을 산자부와 기재부가 저한테 맡긴다면 저는 지역의 대학교 총장님들과 훨씬 더 효과적인 대학 R&D 지원 자금을 배분할 것 같습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더욱 전국대학한테 프라임 산업이다, RIC 산업이다 해가지고는 4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공부를 받아놓으면 교수님들은 그냥 그 제안서 쓰기 바쁩니다. 나중에 끝나면 그 서류 채워서 그 보고서 내기 바쁩니다. 그 전혀 그런 R&D 사업들은 지역 혁신 사업과 지역의 새로운 창의를 못 만들어냅니다. 자치분권 헌법을 가자라고 하는 그 똑같은 정신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 자체를 더 높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단에선 선생님들의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 교사의 교육관을 교육의 수준을 교육은 더 뛰어넘을 수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를 통해서 좀 더 교단에서의 많은 실험과 도전들이 진행되게 하자. 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고 여기에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의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즉 내가 1억 원 내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됩니다. 1억 대출받은 거 전혀 문제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는 교육시장의 시장원리에 맡겨도 됩니다.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할 일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물리나 인문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아이들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우리의 21세기의 새로운 직업과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은 그 창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창의에 대한 지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이미 실패가 되고 있는 과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학문들에 대해서는 지방의 국공립대과 국공립대를 강화해서 저는 튼튼하게 강화시켜내는 대학 정책을 해야 된다. 나머지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그건 시장의 원리에 좀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의 사회적 그 예배에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토지 공개념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값이 평당 700만 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이가 가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우리 그 지사님께서 향후에 우리 한국의 버스트 리더가 되면은 이런 그 향후 한 50년 그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토지를 좀 이 공개념화를 가서 이 주택이 우리 그 서민들이 집을 마련해서 쉽게 좀 주거할 수 있는 이런 복지제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지금 토지 공개념을 아마 하기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건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도지사 되고 나서 가능하면 일반 토지는 그만두고 산이라도 좀 많이 좀 가지고 싶어서 자꾸 틈나는 대로 산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충청남도로 치면은 지금 현재 산이 공공 국가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 면적이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부재 산주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산은 이산화탄소나 기후온난화에도 매우 중요하고 목재나 에너지원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산에 나무 이쁘면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새만 날라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산을 가꾸는 문제는 30년, 50년 걸리는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산주가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거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국공립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토지 공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참 어려운 과제다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단 우리는 보완책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이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 이윤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었던 그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거래할 때 세금을 내고 보유할 때는 별로 세금이 안 없습니다. 근데 이 보유자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거기다가 세금을 종합적으로 과세를 해내는 건데 사실은 참여정부 때 이 과세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5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간 2%씩 세금을 냅니다. 2% 됩니다. 미국은 거기에 준해서 종부세를 설계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에 따라서 10억 이상의 종부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들과 소유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를 완전히 폭탄 맞아버렸죠. 자, 그러나 어쨌든 향후에도 부동산을 통한 이윤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늘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금 평당 700, 2000짜리 우리 봉급 받아서 못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형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은 자꾸 늘려내야 이 공공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이 재원은 곳곳에 많습니다. 사실 현재 공공형 임대주택들의 임대 수익률 정도 치면 이 저금리 시대에 그 돈 끌어다 쓸 투자할 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들을 확대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주택 주거 문제와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경기 살리려고 부동산에 토목에 손 안 대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지금 가계부채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형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가격을 너무 다운해버리면, 다운돼버리면, 즉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져버리면 내가 빚 얻어서 산 집이 너무 떨어져버리면 그 집이 망해버리기 때문이니까 이곳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정책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늘 이 주택과 건설 경기를 자기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좀 손을 꺼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경기 부양책을 오히려 쓰려면 그 주택 건설 경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 순환을 유도해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경제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왼쪽 줄에 아까 예약하신 남성분. 먼저 존경하는 노지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 국민들이 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정치인이 아닌 기업이 그것도 이름 있는 대기업 쪽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손을 댔다는 이제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손을 댔다는 거 국민들이 이제 농락을 당한다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네. 그 장면에 대해 이제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이 내는 세금에 손을 댄 장면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예, 국민이 낸 세금에 손을 대는 장. 네. 삼성동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예. 네. 국민 세금에 손을 대는. 국민 연금. 국민연금. 네. 부장님.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질문 주신 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네. 네. 저는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예. 보면서 아직은 어리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업인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열이 확 받았군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국민연금 이제 우리가 그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적절한 수준의 주식시장, 적절한 수준의 이 그 투자처를 곳곳에 만들어서 국민연금이 설계되어져 있는 일정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은퇴한 분들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주요한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그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각각의 현재 대기업의 경영권과 그 기업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기업이 재벌 기업이 우리 공익에 부합할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최순실한테 말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익에 원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련과 재벌 그룹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해 드릴 테니까 목록 내보세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제일 먼저 내는 목록이 뭔지 압니까? 그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시 가습기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면 어느 한 사람이 대표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당한 사람 모두가 만 명이면 만 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일일이 다 소송을 해서 이기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미국의 현대 기아차가 작업 현장에서 미국의 근로자 하나가 사망사고였는지 다쳤는지 어떤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엄청난 양의 회사에 벌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산업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기업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감에, 정의감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활동도 바로 그런 재벌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익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연기금의 의사, 의결권은 행사되어야 되고 그쪽으로 그런 공익을 위해서 연기금의 의사결정권은 사용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련과 대기업의 현재와 같은 세습적 경영 방어권을 위해서 연기금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뒤에 옆에 계신 여학생한테 제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한테 한 번도 좀 기회를 못 드려서 예, 끝으로 말씀을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생물환경학과입니다. 네. 제가 곧 졸업이고 해서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뭐 청년 인턴 제도, 뭐 청년 뭐 무슨 수당 제도, 뭐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입니다. 예. 언발에 오줌 누면 장당이 좀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더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대기업 100만원, 1차 중소기업 60만원, 2차 중소기업 45만원, 3차 중소기업 한국인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 대기업의 이 수직 계열 구조 내에서 흙수저와 금수저가 엄연한데 어디 취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 죽으라고 스펙 쌓아가지고 그 대기업 본사에 가려고 하죠. 본사에. 근데 그 본사에 자리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가 추격자들에 의해서 그 해외로 공장이 이전을 하거나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나 지금 조선업과 같은 조선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일자리가 더 희귀해지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직장이 이미 갑과 을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깨야 합니다. 큰 핵심 원칙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기업은 대기업의 노조와 대기업의 운영자들이 이미 같은 이해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좀 더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서 산별 협상력을 높이고 그 산별 협상력이 기업 하나하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동종 업종 내에서의 임금 단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 단가를 결정함으로써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든 지역에 있는 기업에 다니든 저쪽 어디에 있는 기업을 다니든 그 평균적 임금 수준의 기대치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노동 선택과 직장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노동시장의 개혁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의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대기업의 현재의 갑과 을과 같은 수직격 계열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이 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일자리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와 산업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돈은 많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나 차관 얻어다가 자본 끌어들이려고 했지 지금은 돈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투자하고 싶어하는 돈들 세계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기업가가 있어야 합니다. 곧 기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농구선수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축구선수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듯이 각각 직업적으로 다 자기 특기가 있는 겁니다. 기업가도 자본 주인 시장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한 사회에 살아남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기업이 수직 계열 구조 내에서 본사의 납품 과정이 정해진 이윤율에 따라서 봉급 사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는 도전가이고 모험가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인가 우리 집안에 어떤 누님이 집안에 어떤 아저씨가 사위를 보는데 사위가 사업한대요. 그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요? 저 집안 조만간에 망하겠다. 보증쓰다가 망하겠다 저 집. 그러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저 누님은 저 이쁘게 생겨가지고 뭐하러 사업하는 사람이랑 시집가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면 좋을 텐데 왜 뭐하러 사업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중학교인 첫놈 저한테도 들었다니까요. 사업가는 모험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모험가와 도전가로서의 기업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껏해서 기술 상품 개발해 놓으면 먹힙니다. 금방. 기술을 빼앗기고 시장을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대기업적인 시장의 독점으로부터. 이걸 깨줘야 합니다. 이걸 깨줘야 기업가들이 도전을 하지요. 도전해봤자 내가 왕창 다 망할 뿐인데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건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의 이 독과점과 독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속법 징벌적 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의 책임과 시장의 독점을 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이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요.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냥 공공치료사업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일자리 몇 개 올렸다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에는 우리 아버지 때에는 성실근면하면 됐는데 지금은 성실근면에다가 매우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이 창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기술에서 나옵니다. 과학기술로부터 과학기술과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때라야만 우리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내 일자리 당장 몇 개 만들고 뭐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제 양해도 안 찹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미 그 들어봤자 별로 신통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큰 어떤 구조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간의 이 임금격차의 이 금수저 수저 구조를 깨주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지배적 수직 계열 구조를 깨줘야 되고, 기업가들의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기업가의 도전의 기회를 위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고, 이것의 기본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학기술 분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자금을 공공 분야에서 쓰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특허 출원수도 세계 1, 2등을 다툽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R&D 자금을 줘서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에 특허기술을 내라고 해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은 얼른 특허기술을 내가지고 등록 건수는 우리가 제일 1등이지만 그거 다 장롱면허입니다. 산업적으로 가서 어떤 기업 하나도 못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식의 국가 R&D 자금을 헛바퀴 돈에서 써봤자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할 때라야만 우리는 노동시장의 혁신도, 과학기술이 노동조합과 과학기술이 지도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도 다 이 민주주의적 확산을 통해서 나옵니다. 저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예.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눠줄게.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영업사원으로 치면 자기 물건값 깎아가지고 영업하는 것만큼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기회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5천만 명이 활력을 가지고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이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 내 새끼한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서러움과 눈물이 우리를 가르쳤고, 그들의 근면성실한 그 노동력이 국가에서 변변한 장학금 제도 하나 없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진학률과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퍼부었던 그 어머님 아버님들은 OECD에서 가장 많은 노인 빈곤율의 그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이 돼서 오늘 비참한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십니다. 이 문제 우리 풀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도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와 보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떤 가정사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저 도지사 되고 나서 반값 등록금 공약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는 지역 대학생들이 질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돈을 좀 써야 될 형편이 되지만 안 된다. 애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겠는데 그것이 더 급하구나. 애들 함께 좀 노력해야 하고, 다신 너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가 너무 불어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갚을 때 그 이자가 이자를 나와서 너무 힘들지 않게 그 이자는 조금 내가 좀 덜어줄게. 저 그 정도만 밖에 못합니다. 수저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정치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무엇을 계층과 지역에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뭔가 더 많은 기여와 뭔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치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힘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정말로 어디를 다녀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제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저력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때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 복지급여를 자기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면 복지급여를 주는 룰라 패키지를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10년이 지난 뒤 브라질은 문맹률이, 해동률이 높아지고 좀 더 양질의 노동자를 가짐으로써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룰라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다 룰라였습니다. 5천만 명의 룰라가 자기 은퇴연금 생각도 안 하고 최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했던 나라입니다. 국가가 어떠한 의무교육도 실시하지 못했던 그 시절부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공정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의 도전의식과 우리의 정정당당한 내 실력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그 도전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청년 여러분, 우리 도전합시다. 과거에 독재자의 화해병 들고 맞서듯이 이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